그대의 감정들에 불때르는 family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을 다 못 쳐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네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탄생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붙들게 가끔 기대어 쉬어가기를 So I turn on my radio 내 목소리가 들려오고 And on the radio 슬픈 그 사연이 너무 어쩔 수 없어